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가치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널 울리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 더욱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어느 작은 내 사랑 이제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힘들었던 지나가. 이리위리 이리위리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할 결은 girl. You know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